1절 하고 그다음 5, 6절 읽겠습니다. 1절과 5절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누냐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경제청 또 신호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 대면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방기사는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은 그냥 보통 이름을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10명의 왕의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 왕에 대해 왕을 열거했다 그래서 열왕기상이에요. 여러 왕의 그 시대가 나오고 왕의 통치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열왕기상의 주된 그 인물은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나오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서라기보다는 선지서의 신학자들은 선지서로 이것을 구별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 열왕기 상은 엘리야 열왕기 하는 엘리사 그의 제자 엘리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세상에 왕의 그 뭐 왕조실록 그래서 뭐 왕의 그 업적을 그 기록한 책들은 보면은 일을 많이 한 왕은 내용물이 많고요, 일을 별로 안 한 왕은 내용물이 짧고요. 보통 그런데요, 성경에서 그 성경의 기록의 관점은 조금 달라요. 그 사람이 무슨 업적을 냈냐 이런 것보다는 얼마만큼 순종한 왕이었냐 아니면 불순종한 왕이었냐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왕에 대한 그 기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더라. 그런 차원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 얘기하고는 사실 많이 틀리죠. 세상 얘기는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그거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성경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지금 왕이 다윗 왕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왕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느낌이 왕이 늙어서 나이가 많다 어떤 느낌이에요? 다윗 왕이 늙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 뉘앙스가 있죠. 왕인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다. 그 다음의 얘기는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긴 한데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느낌이 오죠. 그렇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기 역할, 자기 책임, 자기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인간의 능력과 어떤 상황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개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때는 하나님은 굳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 힘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그야말로 나갈 길이 없다. 똑같은 거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람을 바라볼 수도 없고 또 내가 가진 물질을 바라볼 수도 없고 뭘 어떻게 가망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가 때가 또 다른 기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개입할 기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기회. 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왕인데 40년의 정치를 하고 나이가 이제 70살이 됐어요. 다윗 왕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오랜 정치를 했고요. 나이가 많아서 죽은 왕에게 속하죠. 70살이 다 돼서 이제 죽을 날이 다 돼서 이제 정치고 뭐고 다 그냥 맥이 빠져가지고 그냥 누워만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이 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왕을 좀 기운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젊은 처녀 하나, 아름다운 처녀 하나를 첩으로 드리게 해요. 첩으로 드리게 해서 그 왕과 좀 원기를 이렇게 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추천을 해서 썼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같이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거죠. 너무 쇠약하고 힘들어서 잠자리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어떤 왕의 역할은 있지만 부재, 왕이 그 역할을 부재할 때는 이제 무슨 일이 보통 벌어지니까 반역이 보통 벌어지죠. 자, 왕이 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자, 그럼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아들의 한 명인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도니아. 자, 이 아도니아 왕은요, 사실은요, 왕의 계승 후보 1순위예요. 지금 다윗 왕의 네 아들이 있는데 세 명은 압론과 압살롬 다 죽었어요. 첫째, 둘째는 죽었어. 세 번째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별로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사랑고시를 못하든지 하여튼 셋째는 유명무실한 그런 아들이에요. 네 번째가 아도니아예요. 또 하나 막내가 하나 있어요. 막내.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섯 명의 그 정식 아들 중에 위로 셋은 없고 네 번째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왕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아, 이제는 내가 왕을 할 차례구나. 그러니까 법적 상속자로는 이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순번은 맞아요. 자, 그랬는데 이 아도니아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군사를 모집하죠.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50명을 준비하니 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라는 말은 너무 잘해서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잉보호를 하고서 자라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잘생기고 준수하고 누가 딱 봐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안 겠지만 이제 웬만한 일반적인 남자분들은요 아름다운 미녀가 정말 외모가 혹갈 정도로 한 미녀가 하는 말은 다 이렇게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도니아도 그랬어요.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남자가 보더라도 이렇게 정말 이 남자가 하는 얘기는 다 신뢰성이 있다. 이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외모로 혹하는 그런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반전을 깨야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수료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요압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한패가 됐어요. 아도니아랑 한패가 돼서 이제 왕을 이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 될 준비를. 근데 누가 거기에 합하지 않았냐면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과 시므레의 예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사독, 그다음에 나단 선지자, 그다음에 다른 용사들. 이런 용사들은 반대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있는데 여기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모이고자 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 이쪽에는 반대파예요. 자, 그러면 이 반대파는 뭐 하는 파냐? 이 파는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파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파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형이 왕이 되냐? 동생이 왕이 되냐? 이제 형제 간의 결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랬는데 다윗은 기가 막히게 이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부인 왕비 바세바한테 가죠. 그래서 이 바세바한테 그래요. 당신 지금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당신 왜 이러고 있냐. 빨리 가서 다윗 왕한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당신이 알리면 나도 가서 그 이 사건을 분명히 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가 다윗한테 갑니다. 다윗한테 가서 그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이 1장 17절에 보면은 17절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 문장에서 주어지는 어떤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돌입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또 하나 반드시 또 하나 생겨지는 사건은 뭐냐면요.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위기는요. 영적으로 보면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개입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나의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두 가지 기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내 인간적인 방법이 시작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이 두 가지 기회 항상. 자,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갖고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인도 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상실했고 100살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다 와이프도 생리도 다 끊어지고 이제 아기 낳을 능력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아기를 준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의 무능력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 너의 몸을 통해서 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개입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몸종과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이 또 나오시 하나님이 이 나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나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또 그 응답은 있으니까 아 그러면 그 응답을 응답되게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응답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있어. 그러면 그 응답을 이루는 방법 또한 누구의 방법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인데 방법은 누구 방법이야? 내 방법. 내 방법이에요. 이게 참 문제라니까요, 이게. 그래놓고 그걸 이뤘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근데 이 아도니아는 알지 못했어요, 그거를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일찌감치 듣고 자랐어요. 아,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대신 이을 3대 왕이다. 이걸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던 사람이야. 근데 그 싫은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 바세바가 그 얘기를 가서 하니까 또 나단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해요. 임금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솔로몬을 왕의 취임식에 빨리 임명하십시오. 이렇게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사건이 있는 동안에 아도니아 팀은 또 뭐라고 있었냐면, 아도니아 팀은 자, 이제 우리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는 취임식 파티를 하자. 그래가지고 술 먹고 뭐 그냥 막 파티하고 있었어요. 이 파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다윗은요, 솔로몬을 데려다가 왕이 계승을 해버렸어. 기름 부고, 선지자가 기름 부고 왕이 계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가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자, 이제 너희들 왕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아도니아 팀은 지금 술 먹고 잔치하고 있어. 야, 이제는 이제 우리가 왕이다. 이러고 축하 잔치하고 있어, 여기는. 근데 여기도 또 이제 축하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막 솔로몬 왕 만세 막 이런 만세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파티를 하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는 부하가 이게 지금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고 백성들이 만세를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도니아가 깜짝 놀래요. 내가 왕인 줄 알았더니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싸울 때는 누구 방법이 이긴다? 하나님 방법이 이긴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이겨요. 그래서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누워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들을 통해서 그 연약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여서요,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데 승리해요. 아도니아는 막 군사를 모집하고 무력으로 힘으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나이 많아 늙어있는 그냥 누워있는 어떻게 보면 죽은 시체만도 못한 그런 왕의 무기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계승권을 솔로몬에게 주는 그 능력을 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힘으로 돌아가고 숫자로 돌아가죠. 이 요즘 세상은 크기를 우상으로 섬겨요. 크기의 신을 섬기죠. 크기의 신.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하고 적게 배운 사람하고 둘이 놓으면 누가 힘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힘 있어요. 돈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돈 많은 사람이 힘 있어요. 큰 집하고 작은 집하고 큰 집이 힘이 있어요. 뭐든지 이 크기의 우상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커야 돼. 크고 많아야 돼. 숫자도 많아야 돼. 군중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더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크기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쭉 우리가 봤지만요, 하나님은 크기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99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이 똘똘 뭉쳤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1대 99야. 그럼 이쪽이 훨씬 강자죠. 하나님은 이 99명을 없는 자 취급하세요. 얘네들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 눈에는 안 보여. 없다. 하나님 눈에는 순종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역사를 쓰실 때 항상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쓰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들을 통해서 이기는 역사를 쓰셨어요. 지는 역사가 아니라 이기는 역사.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도요, 똑같은 상황이죠. 아도니아가 훨씬 똑똑하고 잘생겼고, 그 다음에 힘도 있고 군부도 차지했어요. 군사력도 차지했어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라곤 나단 선지자 하나, 무슨 제사장 하나, 그리고 자기 엄마, 그게 다 했어요. 몇몇의 용사들. 그랬는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요. 정말 나약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늙은 종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자, 어디에 있냐면요. 43절. 1장 열왕기상 1장 43절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예. 자, 여기 있는 요나단은 저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른 요나단이에요.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어. 그럼 아도니아 어떻게 될까요? 그 팀들, 그 요압이랑 그 함께했던 반전을 깨웠던 그 사람들 미래가 예측이 되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근데 이 솔로몬은요, 이 아도니아를 그 반전 때문에 죽이진 않아요. 일단 반역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살려둬요. 그런데 어떤 죄목으로 죽이냐면은 선한 부하를 죽인 죄목으로 아도니아가 죽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2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너는 어떠한 왕이 되어라. 그렇게 유언을 하는데 다윗이 40년간은 통치를 했으면 왕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 왕이 돼 보니까 이렇더라. 왕이 되니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자, 이 정말 이 솔로몬이 이제는 까마득한 왕의 고달픈 삶을 살 텐데 그 솔로몬에게 이 다윗이 죽어가면서 하는 왕으로서 남겨지는 유언은 뭐냐면요. 자,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가정에 신앙을 가진 아버지가 자녀들 이렇게 앉혀놓고 돌아가시는 마당에 야, 뭐 어쩌고저쩌고 내 재산 어떻게 첫째가 갖고 뭐 뭐는 둘째가 갖고 이런 얘기 아니고요. 그 아버지가 남겨진 자녀들에게 야, 니들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성경 말씀 순종하면서 잘 살아라. 그렇게 유언하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통치를 했던 왕의 유언치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고 그냥 신앙인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남겨진 그런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골자가 뭐냐면요. 순종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아들아, 네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지막 유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숱한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10대 때 목동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70살까지 살면서 정말 풍지 박살나는 그런 상황권에도 처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자리에서 올라가서 그 숱한 인생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거는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니까 형통의 삶을 살아지더라.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을 네 편으로 만들고 저런 사람은 네 편, 네 신하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요. 쭉 뭐 그 다음에 4절에도 뭐 여호와께서 내 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말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네 자손과 자손과 자손을 통해서 왕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말씀이고 또 이 다음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또 남겨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애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직장에 나오려고 제 시간에 나오려고 애쓰고 여기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일하고 그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 안에 있는 어떤 삶이니까. 그런데 좀 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노출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의식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나의 의지와 어떤 나의 노력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가? 물론 내 노력과 의지를 쏟아붓는 것만큼 하나님이 또 붙잡아서 이루게 하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이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이 싸움이 많습니까? 그렇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그 작은 그 미혹에 우리가 순종의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점점 이렇게 쌓여지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여러분답게 진짜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그 모습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뜻은 반드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계획과 뜻을 알면서도 우리도 우리의 방법, 내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께 지혜를 물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이 크기의 싸움, 크기의 우상, 정말 이 큰 것에 대한 이 바램과 갈망들이 있어서 서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저희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더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